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우리의 정상적인 단도로켓 발사 훈련을 문제시하는 공보문을 조작해낸 것과 관련해서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이 26일 유엔 총회 및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식 문건 A70-1037-S 2016-771호로 배포됐습니다.